뉴욕 증시가 오늘 투매 양상이 빚어지며 패닉에 빠졌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175포인트 하락한 24,34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13포인트 낮은 2,649에, 나스닥 지수는 273포인트 떨어진 6,968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 1,500포인트까지 낙폭을 확대하는 등 패닉 장세가 연출됐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날 개장에 앞서 선물 지수가 하락하면서 하락 개장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장 초반까지만 해도 제한적인 하락폭을 유지하며 다소 진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오전 한때 전 거래일 종가에 육박하거나 웃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전 11시, 12시부터 다시 내리막을 타기 시작해 이른바 마디 지수가 줄줄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다우지수의 하락폭은 포인트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지난 2015년 8월 24일에는 1089포인트가 하락했었습니다. 퍼센트 기준으로는 9%가량 하락한 2010년 5월 6일이 가장 큰 낙폭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특히 50일 이동 평균선도 무너졌습니다. 프루덴셜 파이낸셜의 수석 마켓 전략가인 퀸시 크로스비는 이날 매도는 더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니나 심리적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며 투자 심리가 장세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경기 과열 가능성과 감세 정책에 대한 대응 등 난제에 직면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오늘 취임 선서를 할 예정이지만 향후 수주일 동안 연설 계획이 없어 최근 주가 급락에 대응할지와 내년 말까지 5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시장 예상에 부응할지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제닛 옐런 전 의장이 기준금리를 천천히 인상한 배경이 된 낮은 물가와 꾸준한 일자리 증가 등 축복받은 조합이 끝날 것이라는 신호가 발생한 시점에 수장 자리를 인계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파월 의장이 연내 3차례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연준의 기존 전망을 고수할지는 경기 과열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물가의 목표치 이탈, 다음번 경기 하강 등 네 가지 과제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달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US뱅크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2018 슈퍼볼을 앞두고 혹시 있을지 모를 생화학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된 국토안보부의 기밀 문건이 비행기 좌석 등받이 주머니에 방치돼 있었다고 CNN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CNN의 한 직원이 지난해 12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좌석 주머니에서 공무 한정, 국가안보 중요 문건으로 분류된 문서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고 파쇄하라는 명령까지 들어있는 이 문건에는 슈퍼볼 경기장 주변에서 탄저균 테러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 프로그램이 들어있었습니다. CNN 직원은 또 국토안보부의 생화학 테러 대응 작전인 바이오워치를 관장하는 정부 소속 과학자의 여행 관련 서류도 입수했습니다. CNN은 이 문건을 보도하지 않고 한 달 이상 보류해뒀다가 슈퍼볼이 안전하게 치러진 것을 확인한 뒤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에 대해 해당 훈련은 특정 이벤트에 대응해서 기획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슈퍼볼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이슬람 국가 IS 격퇴전이 마무리되면서 이라크에 주둔했던 미군 병력의 감축이 시작됐습니다. 이라크 정부 사드 알하디티 대변인은 이날 AP통신에 IS와의 전투가 끝났으므로 아직 초기 단계지만 미군 감축이 시작됐다면서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총리 측근은 미국 정부와 맺은 합의에 따라 현재 주둔한 미군 병력의 60%가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9월 이라크에 미군 8,892명이 주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남는 병력은 약 3,6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이라크군 훈련과 주 이라크 미 대사관의 경비를 담당하는 병력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서울 4시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배인정입니다.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에서 전하는 피부의 기적. 한국 고온세상 피부과에서 개발한 최첨단 기기 아그네스가 단시간 내에 맑고 투명한 도자기 피부로 만들어드립니다. 수술 없이 미세침으로 눈 밑 지방 축소, 타운 내 유일한 이중턱 축소, 여드름의 근본적인 치료까지.

CNN 기자예요? 막 사진 찍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양복 멋지게 네, 입고 입고 사진 막 찍으시고 네. 여기 아주 많은 분들이 네. 지금 스튜디오에 이렇게 탁 들어오셔가지고 아주 대단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윈 부동산이 저희 방송을 찾아주신 건 처음인데 말이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어떤 일로 나오신 겁니까? 네, 세인트 존스 경포 호텔은 강원도 경포대 해변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 1군 건설사인 서해종합건설과 한국투자신탁사인 KAIT가 공동 시행하고 서해종합건설사가 시공과 운영 관리까지 책임지는 안전하고 확실한 프로젝트입니다. 아, 잠깐만요. 아, 그러니까 지금 나오신 네. 이유가 세인트 존스라는 경포 호텔을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이용하라고요? 아니면 뭐 분양 받으라고요? 네네. 수익형 거죠? 호텔인데요. 우리도 그러면 그 네. 호텔에 사실 수가 오너가 되실 수가 오너가 있는 거죠. 오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오, 제 꿈이 호텔 하나 갖는 건데. 오, 호텔 갖는 거 완전 모든이의 꿈 아닌가요? 근데 이제 네. 호텔을 갖게 되면 하, 그 경영하랴 뭐 막 그렇죠, 힘들 불편 그렇죠. 힘들잖아요. 네. 어 그런데 우리 미주에 계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방송 좀 잘 들으시면 경포 아니 경포 호텔이면 경포돼 있는 거. 네네 경포돼 있습니다. 강원도요? 강원도에 네네. 있는. 오. 강원도가 그 요새 뜨고 있죠. 동해안 최고의 바다라는. 네네네. 경포대에 있는 호텔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 호텔이 그럼 지금 아직은 안 지어진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미주 지역에 소개된 모든 한국 부동산은 착공하기 전에 분양하는 형식으로 예. 매매가 되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 사고도 좀 있고. 네네 맞습니다. 네. 불안하죠. 네네. 이번 세인트존스 경포 호텔은 네. 이미 호텔 공사가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예. 그거 좋네요. 그래요. 그동안 네. 사실은, 여기 뭐 짓습니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건설비 받으러 왔잖아요. 오. 공사비. 그리고 갖고 안 지어진 것도 꽤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럼 완공이 된 상태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나요? 예,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에 맞춰서 네. 선수단이 지금 입촌해서 숙소로 사용하게 되고요. 네. 올림픽이 이제 끝난 후에 오는 6월에 이제 정식으로 오픈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세인트 존스 경포 호텔은 네. 이미 완공된 수익형 호텔 부동산 상품으로 준공에 대한 리스크가 전혀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부사장님, 네네. 우리 원고 집어치우고 네네. 궁금한 건 여쭤볼게요. 네? 그래야 좀 예, 왜냐하면 네.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한 거 제가 여쭤볼게요. 네네. 다 아시잖아요. 네네.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호텔의 주인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서해종합건설에서 짓고 있는 건데요. 네. 그 지금 아니, 이미 완공이 되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 1,091 네. 유닛을 네. 각 개인별로 등기가 가능하게 분양을 하는 거죠. 정말요? 네, 네. 아니, 그들이 갖고 있으면 되지 왜 분양을 하는 걸까요? 근데 이미 한국에서는 1차 분양이 마무리돼서요. 네. 85% 정도가 이미 다 분양이 끝난 상태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희가 힘들게 서해종합건설 자체 보유분 160 유닛을 이번에 미주 지역에 저희 회사가 독점 분양하게 된 거죠. 아, 그래요? 그럼 네네. 호텔에서 바다가 보입니까? 네, 당연하죠. 오션 프론트예요. 오. 반대쪽은 오대산도 보입니다. 오, 제 꿈이요. 뒤에 산 보이고 앞에 바다 보이고. 그리고 아니, 뭐 옆으로는 사진 같은 거 없어요? 좀 네. 브로셔라도 좀. 너무 궁금한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총객실이 몇 개예요? 1,091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호텔이고요. 엄청나네요. 현재 가장 큰 호텔이 그 롯데 소공동에 있는 게 1,060개 정도 되거든요. 객실이.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1,091개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호텔이고요. 네. 지금 외형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외형이 그 대형 크루즈 선박처럼 저 크루즈인 줄 알았어요. 예, 크루즈 진짜. 배 모양으로 네. 건설이 마무리됐고요. 네. 네. 규모는 지상 16층에 객실 1,091개로 완성이 된 거고요. 이미 완성이 됐다고요. 예, 위치가 지금 강원도 하면 경포대가 가장 큰 그 포인트인데 그 네. 경포 호텔에서 한 1km 정도 남쪽 바로 해안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해안을 바로 걸어서 갈 수 있게 프라이빗하게 돼 있고요. 특히 이 예전에 그 이 호텔 앞에 있는 해송숲이 그전엔 군사 철책선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었거든요. 네. 이제 이번 공사하면서 이게 오픈이 돼서 이 천연 해송숲을 제가 직접 걸어봤는데요. 그냥 걷기만 해도 그냥 바로 힐링이 되는 그런 그 분위기입니다. 특별히 이게 사진을 보니까요. 네. 저긴 뒤쪽은 산이 보이고요. 네. 옆쪽으로는 호수가 있어요. 네. 그 앞엔 바다예요. 경포호수. 와, 정말 멋지네요. 어마어마한 위치에 너무 아름답게 지어졌네요. 네, 이미 완공도 됐고요. 네. 예. 우리한테 몇 명 가능하다고요? 우리 미주에는? 160유닛 가능합니다. 그 160유닛이지만 명수는 160명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160명. 아, 진짜요? 그래요? 그런데 이미 한 10분 정도는 매매가 지금 됐고요. 그러니까 네. 한 명당 한 방이에요? 예, 그렇죠. 아,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소유를 공동으로 소유하실 수는 있는데요. 네. 대부분 이제 금액이 한 30만 불대다 보니까 네. 한 분에 예. 그러니까 저랑 이정원 씨랑 15만 불씩 모아서 예. 우리 방 하나, 이 방 하나 할게.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 그래요? 예, 두 분 이름으로 객실 하나가 등기가 돼서 소유주가 되시는 거고요. 아~ 그 구입 금액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을 저희가 정원아 이름 내 이름으로 할게. 괜찮겠지? 저는 돈만 내고요. 아니 이용도 해. 끝나고 얘기하자. 아 그래요. 네. 아니 일단은 좀 전화번호부터 드릴게요. 여기까지밖에 방송 못 들으실 분들 위해서 자세한 설명 가서 들으시라고 네. 전화번호 좀 안내해 드릴게요. 네, 213-568-3460번입니다. 213-568-3460번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경포 호텔은 지금 뭐 저희가 이제 관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방에서 이루어지는 수익을 쉐어하는 거고 맞아요? 아니요. 그 호텔 전체에서 나온 수익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실을 제가 A라는 객실을 갖고 있다 그래서 네. 그 A 객실에서 나온 수익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네. 소유주가 되시면 전체 1091개에서 나온 그 수익을 공고로 나눠 드리는데 훨씬 낫네요. 예, 구입하신 금액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을 드리는 겁니다. 아, 네. 왜냐하면 어느 방은 잘 되고 어느 방은 안 될 수 있는데 예, 맞습니다. 평균을 내서 네. 수익을 갖고 네. 혹시 사용도 가능합니까? 예,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구입자의 혜택 중에 하나인데요. 네. 한국 방문 뭐 하셨을 때 충분히 쓰실 수 있게 1년에 15일 프리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네. 그게 모자라서 더 수익 더 사용하시길 원하면 15일을 70% 할인해 드린 가격으로 또 추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 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네. 전화 들어왔어요. 아, 지금 네. 막 지금 네. 구입하려는 분들이 너무 네. 많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사용도 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수익도 보고. 예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럼 영구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기간? 예 영구적으로 겁니까? 갖고 계시는 거고요. 진짜요? 예 명함 파주십니까? 경포호텔 사장이라고 등기가 딱 한국에 딱 등기가 됩니다. 네 등기도 되고. 네 그래요? 야 이 우리가 떠나온 한국이지만 한국 경포대라는 동해 최고의 네.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호텔의 주인이 되는 거네요 진짜. 이번에 특별히 그 평창 올림픽 개막에 앞 앞서서 네. 어제죠. 한국 날짜로 어제 바로 그 IOC 총회가 네. 여기서 열릴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참석할 정도로 대규모 그런 행사를 할 수 있게 아주 고급지고 위치도 좋고 하는 그런 빼어난 경관도 있는 게 특징이고요. 네. 특별히 요즘 최근에 이제 한국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게 대부분 5%, 6%, 7%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놓고 수익률을 드리거든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수익률을 나오는 그대로 실수익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6.5에서 8%는 기본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8%가 넘어가는 거는 운영사와 소유주가 70%, 운영사가 30%에서 실질적인 수익을 다 드리게 되는데요. 여름 성수기에는 10% 정도 넘을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평균 내면 1년에 8%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방송이니까 네. 예, 저희가 이제 있는 그대로 또 말씀드려야죠. 네. 만약에 호텔이 네. 적자면 저희가 돈을 물어냅니까? 그래서 3년을 저희가 호텔이 정상화될 때까지 네. 3년 동안 미니멈 수익 6.5%를 지급 보장해요. 네. 오, 그래요? 오, 부장님. 네네. 아,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저 친구가 같이 안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돈이 좀 모자라요. 네네. 이용자 됩니까? 예, 융자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이게 지금 구입 금액이 스탠다드형이 8.3평으로 평균 3억 1천만 원대입니다. 네. 달러로 환산하면 29만에서 30만 불이면 구입 가능하고요. 네. 층수하고 뷰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30만 달러 미만으로 구입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많이는 없지만 프리미엄 유닛이 있어요. 네. 이거는 4억 3천에서 7억이니까 달러로는 45만에서 65만 불까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융자도 가능하고요. 네. 융자 얼마 정도? 예, 40%까지 가능하고요. 네. 구입 절차는 계약 시에 계약금으로 20% 납부하시고요. 완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도금 없이 한 두 달 후에 6월 달 이제 오픈할 때쯤 돼서 등기하는 시점에 이제 80% 완납하시거나 아니면 40%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좀 자세한 이런 문의는요, 네, 직접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전화번호는 드릴 테지만 어디 가서 상담 받습니까? 저희가 상담하면. 저희 윈 부동산이요. 네. 윌셔하고 세라노에 있는 아로마 역 건물이에요. 주소는 3700 윌셔 700호예요. 7층 700호. 아, 여기 바로 앞 건물입니다. 그러네요. 네네네. 예, 예, 예, 예, 예. 저희가 분양 오피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쪽으로 네,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예약해 주시면은 설명회를 해드립니다. 너무 좋은 건. 네. 그동안에 사실은 사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분양, 네, 그러니까 공사도 전에, 네, 계획서만 가지고 저희 동포들이 투자한 적이 꽤 있었어요. 네, 네. 뭐 잘 된 것도 있지만 사고 난 것도 많았고. 네. 근데 이 경포대에 있는 세인트 존스 경포 호텔은 이미 완공이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완공된 방을 여러분 계약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 수익은 뭐 1년에 한 번 나눕니까? 아니면 뭐 분기별로 합니까? 1년에 분기별로 4번에 나눠서 3개월에 한 번씩 수익금을 드립니다. 통장으로 바로바로. 네. 3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중간에 뭐 제가 뭐 매매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매매는 구입하시고 바로 매매 가능합니다. 오. 아무 때나 이제 원하시는 때 매매 가능합니다. 이야, 이거 참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제가 이용도 할 수 있고. 네. 네.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네, 전화번호 213. 213-568-3460번입니다. 213-568-3460번으로 지금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아니, 이 호텔은 정말 장사가 잘 될 것이다. 예? 뭐 네, 그런 이유가 뭐 주변 환경 뭐 더 부대 시설이라든가 주변의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교통편 이런 거 좀 설명해 예, 주시죠.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최대 규모고요. 특별히 부대 시설로 이 안에 그 천 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찜질방 비롯해서 그램핑장이 또 그 해송 숲에 아주 글램핑장. 예, 글램핑장이라고 네, 이제 글래머스한 캠핑을 할 수 있게 캠핑이 다 쳐져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이미 예약하면 고기 같은 거 오다 하면 다 갖다 주면 고기 구워 먹고 잠만 자고 나오면 텐트 안 가져가도 돼요? 예, 다 쳐져 있어요. 우와. 한국은 이제 캠핑 시설이 요즘 붐이 일어서 네, 예, 그런 서비스 부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은 강원도 놀러 갈 때 12시간, 10시간씩 걸려서 가는 게 현실이었는데 최근에 그 KTX가 오픈이 됐어요. 강릉까지. 네. 그래서 서울 청량리역에서 타시면 1시간 반이면 강릉 떨어지고요. 강릉역에서 저희 호텔까지가 정확하게 4km 정도 내외 되니까 한 10분이면 셔틀버스 타고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호텔에. 와, 여러모로 참 좋네요. 정말 갖고 싶네요. 저도 네? 갖고 싶네요. 정말 갖고 싶네요. 네. 그 뭐 40%인가요? 융자 되는 게? 예, 40%. 40%가 융자 대신되니까. 네. 아니 그럼 융자를 내신 분들은 융자를 갚기 전까지는 수익을 안 주십니까? 아니죠. 수익금에서 융자 금액을 빼게 되면 저희가 계산해 볼 때 예를 들어 이제 40%를 융자 받으셨을 경우에 네, 30만 불짜리를 구입하시면 18만 불은 본인 자금이시고 네, 12만 불이 융자금인데요. 한국의 25년 상환으로 4% 이자 계산을 하면 대략 월 납부 금액이 네, 65만 원 정도니까 대략 달러로 하면 625불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월 몇 년이요? 25년. 네. 600불씩. 예, 네. 월 수익이 1650불로 계산이 되는데요. 거기서 모기지 빼면 한 대략 한 1000불 정도는 손해 받으시는 거고. 네. 근데 모기지의 원금 플러스 이자기 때문에 에큐리까지 쌓이는 걸로 계산하시면 한 달에 한 200불 정도는 에큐리가 쌓이니까 실질적인 수익은 1200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와, 대한민국 경포대의 네, 호텔의 일부를 내가 가질 수 있다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경포의 세인트 존스 경포 호텔이라는 곳인데요. 네. 여러분께 사진을 못 보여드리는 게 좀 천추의 한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인터넷에 설치해 보면 나오나요? 네, 그럼요. 그리고 신문 광고에 거의 매일 나가고 있으니까 네, 네 신문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탁 네, 보시니까 네, 뭐라고 네, 치면 나옵니까? 그냥 경포? 네, 세인트 존스 경포 호텔이요. 그럼 나와요? 네, 네, 네. 예, 세인트 존스 경포 호텔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네, 보통 그 한국의 뭐 강남의 대형 호텔이랑은 상대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 이 사이즈가 네, 엄청난데요. 그리고 주변의 풍경들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네네, 네, 그 점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요새 그 정말 아까 대세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동해안이 네, 동해안 왜 대세예요? KTX뿐만 아니라 영동고속, 제2영동고속도로도 개통돼서 승용차로도 2시간 반이면 도착해요. 강원도에. 오. 그러다 보니까 강릉, 속초, 양양 이 지역은 지금 굉장히 부동산 투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고요. 네. 아파트 경쟁률이 보통 100대 1을 넘어가고 있는 수준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도 그 포텐셜 굉장히 좋고요. 투자 가치로도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요즘에 그 여기 있는 분들이 한국 가셔도 네, 이제는 뭐 관광 다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먹을 거 찾으러 많이 다니시잖아요. 요 동네 먹을 거리 많죠. 바로 호텔 옆에 초당 순두부라고 굉장히 유명한 순두부집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바로 회. 회도 물론 당연히 바닷가니까. 아, 바닷가니까. 바로 1km 정도 밑에 해안에 안목해변이라고 네, 한국에서 그 커피 거리로 유명하고요. 1년에 네, 한 번씩 커피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오, 그래요? 예, 거기에 이제 한국 초대 바리스타들이 모여서 만든 거리인데요. 그 연 가을에 보통 하는 3박 4일 행사에 44만 명이 몰리는 아, 그런. 그러니까 이 호텔 주변이 관광지면서 휴양지면서 예,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먹거리도 많고. 네. 그러니까 호텔이 안 될 수가 없다. 그렇죠. 네. 방문객들이 사시사철 있겠네요. 사시사철 있어요. 특히 경포호에는 봄에 벚꽃 축제가 열리고 있고요. 여름에는 피서철, 그다음에 가을에는 아까 말씀드린 단풍이라든가 그다음에 커피 축제로 많이 모이고요. 겨울 시즌에는 스키 시즌하고 아, 또 해돋이 요즘은 해 뜨는 거 이렇게 막 그렇게 많이 그렇겠네요. 오거든요. 그래서 사시사철 사실 동해안 중에 가장 그 관광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게다가 15일은 무료로 쓰고 네, 나머지 15일 더 있으려면 70%나 네, 할인해 주시고 네, 맞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좋은데요. 아니 그 아까 우리 부사님께서 프리미엄 유닛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건 뭐 이렇게 좀 큰 방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이건 사이즈가 스윗룸 같은 거. 예, 8.3평이 스탠다드고 이거는 17평 정도. 그럼 그거 하면 스윗룸을 15일 공짜로 쓰는 겁니까? 아, 그거는 스윗룸은 따로 계산하셔야죠. 아, 그건 따릅니다. 네. 저는 일반룸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화번호 드릴게요. 네, 213-568-3460번입니다. 213-568-346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그 포텐셜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네, 어떻게 하면 이제 계약이 되는지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너무 심플하네요. 네. 이미 뭐 있는 거니까 예, 가서 뭐 한국에다 여쭤봐도 되고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이 호텔이 정말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 뭐 다 가능한 얘기니까 너무 좋고 거기다가 이제 그 호텔의 모든 유닛을 한국 분들도 저희랑 똑같은 조건으로 지금 입주 저 사신 거 계약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서 네, 네. 예, 저희가 이제 그 배당금도 받고 네, 무료로 이용도 네, 네. 너무 좋은데요. 한국 놀러 가고 싶네요, 갑자기. 아. 네. 경포 호텔 놀러 가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213-568-3460 전화하셔서요. 40% 또 이 론도 받을 네, 뭐 가능하다니까 한국에 한국엔 투자해 놓으면 또 갖고 있으면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더군다나 뭐 경포도 이보다 더 좋은 호텔이 뭐 생기겠습니까? 네. 생길 수도 있지만 당분간 없을 것 같은데. 아, 여러분 잘 판단하셔서 213-568-3460 윈 부동산 전화하셔가지고요. 경포대에 있는 세인조스 경포호텔 문의해 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언제 단체 관광 좀 못 가나 거기? 가서 보고 사면 좋겠네요. 아, 하루 자보고. 아, 그런 것도 좋겠네요. 네. 네, 네. 아, 하여튼 정원 씨 저 반 되세요. 반 될까요? 아니 투자 수익 뭐 3년 처음에는 보정도 정원 씨가 18만 불을 대세요. 그럴까요? 제가 론을 받아서 제가 페이먼을 할게요. 투자 수익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네.

토요타의 Go for Gold 세일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토요타의 낮은 이자 융자와 엄청난 리스 혜택을 받으세요. buyatoyota.com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의 모든 혜택을 확인하십시오.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저희와 친구 맺으셔서 퀴즈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정답 맞추시면 푸짐한 상품 드립니다. 비비힐링센터의 발 반사치료나 150불 상당의 치매환 쿠폰, 홈쇼핑 월드에서 드리는 매스콜레디 마스크팩 10장 한 박스, 쌀 중에 쌀 혜태 대풍쌀의 상품권, 벌몬가오가 갤러리아마켓 건너편 초대형 빨래방 카페 런드리의 20불 상품권, 3100 윌셔 이태리 양복점의 30불 상품권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토요다와 함께하는 빈칸을 채워줘.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빈칸을 채워주셔야 되는데요. 아, 오늘은 이번 2018년 그러면 정말 많은 뭐 세계적인 잔치도 있고, 네. 뭐 미국 내에서 잔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행사도 있고, 뭐 네. 정치적인 뭐 이런 뭐 다 이런 게 있는데, 자, 아, 좀 주의해서 들으셔야 될 게, 이거는 이제 전 세계인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미국인들에게만 물어봤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뉴스 채널 CNN에서 2018년 주목할 이벤트를 쭉 뽑았는데요. 18가지를 네. 우선 뽑아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개해드릴 거는 5위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여러분이 맞추실 순위는 1위입니다. 1위가 빈칸이에요? 네. 자, CNN이 2018년에 주목할 이벤트가 18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탑5를 소개했는데 네. 그 중에서 여러분이 1위를 맞추셔야 됩니다. 아, 저는 아, 얘기하면 안 되죠. 아. 얘기하고 싶으시군요. 아, 전 6월에 있을 게 너무 기대돼서 말이죠. 6월에? 네네. 네. 6월에 제가 4년을 기다려왔거든요. 아, 그거는 하여튼 벌써... 뭐 그런 거. 네. 근데 세계적인 거 말고 미국 내에서 있는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미국인들한테만 물어본 거죠? 네네. 네. 미국인들에게 2018년 주목할 이벤트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미국의 중간선거 이런 것들도 18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참고하셔서 네. 정답을 맞추시라고 그러는 건 힌트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 2018년에 CNN이 네. 미국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가장 주목할 기대되는 이벤트 1위가 뭘지 맞춰주시고요. 네. 저희는 5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네, 5위는 조금 전에 정재윤 씨가 거론하신 바로 그 이벤트입니다.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6월쯤에 4년에 한 번 열리는. 아, 제 생일. 아, 그래요? 아, 그랬나요? 4년에 한 번 열리나요? 예, 제 생일을 4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6월입니다. 네. 네. 해주실 거죠? 이거 4년째인데. 해드릴게요. 월드컵과 맞춰서 해드릴게요. 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 지금 5위 가장 주목할 만한 이벤트로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월드컵이라고 올리신 분 계시죠? 많이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월드컵을 1위로 선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했는데 5위군요. 네. 지금 뭐 러시아에서 개최가 되는 거고 모스크바 등 총 11개 도시 12개 경기장에서 조별리그 토너먼트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마 F조? F조. 예, 누가 같은 조에 있죠? 18일에 스웨덴하고 게임을 하고 있고 24일에 멕시코, 27일에 네. 독일과 경기를 치른다고. 참. 배정원도 어떻게 이렇게 없습니까? 스웨덴, 멕시코, 독일이네요. 진짜 너무 잘하는 조에 배정이 돼 있어서. 배정원, 아, 제 중학교 동창 중에 배정원이라고 있습니다. 아, 네네. 네, 제가 걔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배정원 진짜 안 좋네요. 한국, 스웨덴, 멕시코, 독일, F조에 껴있는데 요 네. 러시아 월드컵은 6월, 7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CNN이 주목할 이벤트로는 5위밖에 선정이 안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4위 알아볼게요. 네. 4위, 저는 4위에 이 이벤트가 올라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월드컵을 누르고 4위가 됐어요? 미국 중간선거 뭐 이런 거 다 누르고요? 네. 전 세계 어린이들이 열광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네. 프로즌. 네. 이게 뮤지컬로 제작이 돼서 브로드웨이에 진출한다는 것이 4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와, 브로드웨이로 한 발 내딛고 내딛고 내딛고. 아, 그런 거예요? 이야, 겨울왕국이 뮤지컬로 제작돼서 뮤지컬로 드디어 브로드웨이에서 볼 수 있겠구나 네. 하는 이벤트가 4위라고요? 4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 겨울왕국이라는 영화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셨나요? 예, 전 봤죠, 영화를. 내딛고. 내딛고. 한 발 더 내딛고. 네네네. 자, 근데 그 겨울 분위기를 과연 브로드웨이 극장 위에서는 어떻게 표현할지 네. 기대는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겨울 한국 뮤지컬이 월드컵보다도 더 기대되는 거로. 참. 정말 4위에 올라가 있어서 진짜 놀랐습니다. 아, 미국인들은 그렇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참 공연 좋아해요. 네, 네. 3위는요? 3위. 기대되는 영화 얘기를 많이 거론을 해주셔서 3위가 영화입니다. 18년에 주목할 이벤트는 영화다. 네. 아니, 좋은 영화가 많이 나오나 봐요. 주목할 영화가 진짜 많다는 의미인데요. 네. 마블의 야심작 블랙팬서가 이제 개봉을 할 거고요. 광고 많이 봤습니다. 요거. 네. 네. 어벤져스 시리즈하고 그리고 시간의 주름, 주라기 월드. 네. 50가지의 그림자 뭐 이런 것들. 주라기 파크 또 나와요? 네네. 바로 전 건 망쳤는데 아마 재기하겠죠?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영화관 가서 보고 싶다라고 많은 분들이 꼽아주셨습니다. 2018년에 기대되는 이벤트는 영화다라고 네. CNN이 발표를 했고요. 자, 1위를 맞추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네. 여러분 뭐 맞추기 힘든 걸 저희가 빈칸을 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브로드웨이. 뭐 네. 겨울왕국 이런 건 빈칸 안 하죠. 네. 맞추기 쉬우신 거 했으니까 많이 맞추세요. 네. 2위는 뭡니까? 2위는 이것도 특이합니다. 네. 저는 이거 생각 못했어요. 저는 생각하셨었나요? 예, 예, 예, 예. 영국 해리 왕자의 결혼식. 이건 전 세계 지금 결혼해서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월드컵 이런 것보다 더 주목할 거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저도 사실은 저는 관심이 없는데 네. 뭐 그 다이애나 네네네네. 에반티잡이 막 결혼하고 이럴 때 정말 그런가요? 그 당시에 시청률 이게 뭐 어마어마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찌됐든 해리 왕자가 여배우인 메건 마클하고 결혼식을 이게 또 미국인이잖아요. 올리니까 네 그래서 더 네.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고요. 네. 5월 19일 윈저성에 있는 세인트 조지 그 교회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호텔에서 결혼했죠. 그러니까 여기 교회라고 써 있는데 네, 결혼식은 세인트 조지 호텔에 제가 마음대로 각색을 했습니다. 세인트 조지 교회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네. 네, 세계의 결혼식으로 꼽히는 만큼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영국 해리 왕자 결혼식은 과연 얼마나 성대하게 또 어떻게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드레스를 그런 입고 뭐 이런 것들 좀 궁금하긴 해요. 목걸이 뭐 했고 막 여성분도 그런 관심 정말 많고 네. 그걸 또 생중계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결혼식이 2위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맞추실 빈칸 1위 정답자 많으시죠?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의 정답자는 오랜만에 함께해 주신 분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셀비님. 셀비님이 토요다와 함께하는 빈칸 채워줘에서 상 받으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네네네. 아, 그동안에 저희와 이제 대화는 많이 나누셨었는데 네네네. 퀴즈에 참여해서 선물을 받으신 적은 거의 없으셔서 오늘 당첨. 정답이 뭔데요? 평창 동계 올림픽. 월드컵을 꺾고. 네. 해리 왕자 결혼식을 꺾고. CN에서도 평창 동계 올림픽을 1위로 얘기했어요. 가장 먼저 꼽은 이벤트가 바로 동계 올림픽입니다. 아, 정말 참 자랑스럽네요. 그렇습니다. 3일 후에 이제 올림픽이 시작을 합니다. 네. 개막식 봐야죠. 봐야죠. 어떻게 됐는지. 네, 너무 재밌습니다. 네, 네. 네. 자, 평창 동계 올림픽은 정말 세계가 2018년에 가장 주목하는 그런 대회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좀 잘 치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정답 맞추신 셀비님 축하드리고요. 라디오 콘서트 2부 도와주시는 분 소개해드립니다. 환자를 진정으로 돌보는 남가주 최대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즉석에서 불맛으로 볶아내는 짬뽕과 울뽕 마당마을 3층 교동짬뽕. 맛있고 깔끔한 식사 스페셜티 커피 명품 커피강이 달콤한 향기로 가득한 곳 유가와 세라노 하우스와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배정우는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배정우는 좋으신 분이시겠네요. 아니, 제가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가 또 원래 그 배정우는 안 좋고. 네. 잘 돼야 될 텐데요, 그래도. 그래도 올해는 신나요. 이 동계올림픽 끝나고 좀 기다리면 또 월드컵도 있고. 그렇죠. 네, 신나요. 이벤트가 많아서. 네. 네. 그런 또 즐거움으로 사는 그런. 또 한 해가 네, 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직 우리는 우주적 차원에서 볼 때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5만 년 후에 태어나지 못한 것이 좀 억울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수준에서 제가 지금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일이 있다는 것에 조금은 위로를 받습니다. 불면증의 원인 역시 매우 다양합니다. 충분히 잠잘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못 자는 게 불면증입니다. 잠이 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깬다거나 너무 일찍 잠을 깨는 경우를 말합니다. 10시, 11시에 자도 2시, 3시에 깨어 다시 잠이 안 들고 수면의 퀄리티가 나빠서 항상 피곤합니다. 저도 졸리면 꼼짝없이 자는 편이라서 푹 자고 신선한 마음으로 환자들을 대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은 선거 유세 다니면서 참 안 타면 그냥 떨어져 자는 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환자들도 보면은 여자는 불면증인데 남편은 머리만 대면 잔답니다.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불면증 환자는 어린아이가 유모차를 타고 정신없이 쌕쌕 자는 것만 봐도 부럽다고 하시거든요. 우선 잔다는 것은 그 퀄리티가 중요합니다. 5시간 푹 자는 것이 10시간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보다 좋다는 거죠. 불면증의 종류는 환자가 얼마 동안 불면증을 앓았는가에 따라서 일시적 불면증, 급성 불면증, 만성 불면증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일시적 불면증, 즉 트랜지언트 불면증은 일주일 이하 주로 걱정이나 불안 등 스트레스성으로 잠을 못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또 적응성 불면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낯선 곳에 간다거나 또는 다른 나라로 갔다가 시차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이유로 잠을 못 자는 것인데 이런 것은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은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같이 자는 사람이 코를 심하게 골아서 잠을 못 자는 경우에는 따로 자면 해결이 됩니다. 코 고는 것, 미국에서는 이혼 사유도 되는 심각한 것이고 낮잠 좀 자려고 사우나 갔는데 코 고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쉬려고 갔다가 스트레스만 잔뜩 받고 나오죠. 앞서 말씀드린 일시적 불면증 그리고 어큐트 인삼니아 즉 급성 불면증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북경의술원 323-733-8887입니다. 고맙습니다. 전통 의술 탐방 올림픽과 윌튼 북경대 중의학 박사 진수림이었습니다. AM 1650 K-Fox. You're listening to Southern California's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CBB뱅크 트레저리 매니지먼트 서비스. 빠르고 간편해진 은행 업무로 시간을 절약하세요. CBB뱅크 제공 15, 5시를 알려드립니다.